자동으로 잠을 깨. Yeah. 항상 갇혀 있던 nightmare. 숨 쉬고 싶어 fashion. 걸치고 싶은 outfit. 빛이 나의 나의 jacket. Sunglass in my pocket. Oh yeah. 걸어다녀 red carpet. Hey yo, let's get out of here, man. 있는 대로 다 질러봐. 앞뒤 안 가리는 날이야. 아우. 터뜨렸다면 fireworks. 정말 아름다운 밤이야. 아우. 숨 막혀. I hate this feeling. 불어 헤쳐. Whatever. 정신 나갈 때까지. I'm out. I'm out. I'm just only under you. Wait a minute, I'm out. I'm just so under you. Wait a minute, I'm out. 밟아, wow, 끝까지 가. Let me on the room, room racing car. Need it die, I don't mind. 오바해도 내 앞에서 keep it down. This is how we do it, yeah. 놀 다 반지. Yo, you got something to tell him, man. 있는 대로 다 질러봐. 앞뒤 안 가리는 날이야. 아우. 터뜨렸다면 fireworks. 정말 아름다운 밤이야. 아우. 숨 막혀. I hate this feeling. 불어 헤쳐. Whatever. 정신 나갈 때까지. Out. I'm out. I'm out. Wait a minute, I'm out. I'm with you, I'm for you. Wait a minute, I'm out. 우리 비추는 spotlight. 이 느낌 like sunshine. 꿈만 같은 얘기였지. I'm living in highlight. 서 내려가는 timeline. Timeline. Baby, I can't keep you much. 아무도 안 보여.